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4장 1절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라는 표현과 행하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장부터 이 6장까지는 네 번에 걸쳐서 네 단락에 걸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단락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단락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라. 이것이 이 세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 말씀하면 순종해야 하는,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그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그러한 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들을 이러한 관계로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낄 때 여러 경우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마다 그 경우가 다르시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비로서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가 참 제일 보람 있지 않을까. 또 아빠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보람 있지 않을까. 또 그 자녀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을 볼 때 이 아비로서 가장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아직 그렇게 말하는 걸 듣지 못했고 또 그렇게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솔직한 그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자식 키우는 그런 기쁨을 맛볼 때가 그때가 아닐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뭐 저한테 아니면 누구에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되고 싶고 아빠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되고 보람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 그것이 어찌 뭐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입장을 바꿔놓아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이 자녀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닌 부모와 자식으로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런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에 저 역시도 하늘 아버지께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죠.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갖고 그 소원을 가져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인데 흠이 많은 인생인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실감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 신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해보려고 하고 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도 해보고 또 그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은 가급적 피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면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권면이 무엇인가,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리처럼 우리 역시 같은 원리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2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인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희생 제물로서 드려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였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원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리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베푸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전에는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나와 또 다른 사람과 또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원리,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 거기에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그 대상들, 말하자면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다거나, 그렇죠?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불신 이웃이 있다거나, 이러한 불신 가족, 불신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웃으로서의 원수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으로서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원수는요, 지금은 그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랑하지만 불신 가족, 사랑하지만 그 불신 이웃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원수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만큼이나 내가 그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원수를 대할 때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역시 내가 지금 이만큼 변하고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신 가족이지만 이웃으로서의 원수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이나 불신 이웃도 비록 그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이지만 그분 역시도 그 사람 역시도 나만큼이나 변화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려는 그런 안경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안목을 갖고 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볼 때 원수라고 할지라도 이웃이요 나와 같이 변화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려는 안경을 봐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방법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구하는 방법이요 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러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그 어려움은 뭡니까? 사랑이 중요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 가족과 또 이웃들을 볼 때 그분 역시도 나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뿐만 아니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안경을 갖고 그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지금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실 때요. 사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씁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앞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있어요. 3장 17절 19절이 그것인데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아요. 또 사랑으로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결심도 해봐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1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요.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그 깊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할수록 사랑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할수록 사랑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배를 드림도 주님을 섬기는 봉사도 선교의 열정도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요즘 무더위로 모두들 힘들어하시고 더군다나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물도 없고 저수지는 말라가고 또 그래서 더 힘이 들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말라가면 말라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사랑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내 불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말라버리면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심령이 말라버려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그 역사들, 그 성경, 실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터가 굳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관계들이 먼저는 우리 역시 그 관계에 들어오기 전에 원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원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에 가치 있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그 사랑을 행하기가 힘들 때 우리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라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고 높게 넓고 길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그 두 번째는요, 3절부터 8절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먼저 앞에 부분만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는요, 거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 어둠에 속한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뭡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문화와 또 타락한 타락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창 제도가 있었어요. 공창 제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공창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창 제도는 어디에서 성행했냐면은 종교 기관에서 성행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죠. 거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신은 미의 여신인데 이 아프로디테를 그 숭배하는 그 여신전이 있는데 이 여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고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그것을 종교 행사로 가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당시 문화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문화 속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그걸 거리낌 없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어둠에 속했는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과거에 익숙했던 이 문화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다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갈 위험성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 중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한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둠에 속한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다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더러운 말, 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실이 경건한 사람 같을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는 실상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해 버려야 할 사례로서 사도 바울께서는 언어 생활과 이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생활은 뭡니까? 언어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런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반면에 성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죠. 공통적이 있어요. 이것은 둘 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또 이것은 문화를 특징 짓는 요소입니다. 언어 생활과 성 생활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언어 생활과 이 성 생활은 신자들이 이 두 종류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생활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영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러나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두드러지며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어둠에 속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영역인 것이며 또 달리 표현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면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 중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 있겠느냐?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을 떼버리고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떼버리고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생활, 성생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어생활과 성생활은 비단 개인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사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또 남들 하는 대로 당시의 문화,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대로 그냥 거리낌 없이 사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영역이 사실은 실제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언어생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생활과 같은, 아니 이것이 다 대표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없다라는 것. 곧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영역이든지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요, 앞에 말했던 그 언어생활과 또 성생활에 대한 일종의 판결물입니다. 먼저 5절은요, 3절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은 4절의 부적절한 언어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선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띄는 영역의 생활이건 눈에 띄지 않는 영역의 생활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재판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일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지 않고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여긴다거나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부분이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사는 순간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여정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이나 복, 그리고 참된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찰나의 그 쾌락,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허상, 그것을 쫓는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절 6절 말씀처럼 함부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희롱의 말하고 흉보는 말을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새치 혀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6절 말씀을 볼 때, 5절 말씀을 볼 때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서 그 안에서 성적인 복, 관계적인 복을 누리고자 힘쓰지 않고 결혼관계 밖에서 심지어는 창조질서를 벗어나서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 가운데 만일 어떤 신자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 그 삶이 우상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스스로 착각하면서 거짓 평안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말씀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금 이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주신 명령이라면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4절인데요. 8절 한번 보시면은 그 8절 후반주에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부정적인 그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너희가 빛이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럼 빛의 열매는 뭡니까? 구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들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은요. 우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아시죠? 그 아홉 가지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양선. 양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징계와 진노를 베푸는 대신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죠. 그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착함이고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입니다. 이 의다, 성경에서 의라라고 말할 때는 특히 로마서를 볼 때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풀어 말하면 의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불의는 뭐겠어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를 이루어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율법의 그 요구들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의로움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인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이 안내하는 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할 때 의의 병기를 드릴 때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은 말 그대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둠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진실함이요. 또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진실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품어야 할 속임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진실함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실함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착함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의 열매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진리의 열매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합적으로 말씀한 게 10절입니다.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는 그 통합적인 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착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결국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우리의 삶에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랍니다.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용광로에 그 금을 넣거나 뭐 이렇게 광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것에 의해서 순수, 그 정련된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그 단어가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그 불에 넣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순물과 순정품을 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해 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과연 내가, 과연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믿습니다. 5장 1절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두 번째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라.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흠뻑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또 복된 교회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